관객.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참 막연하고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어두운 극장에서 스크린에 집중하다 보면요, 앞에, 옆에, 그리고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화면을 가린다든지 너무 떠든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면 서로 신경을 쓰지 않죠. 그런데 월드컵이나 촛불 시위 같은 때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줄었다,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와 함께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 느껴지곤 했습니다. 어두운 영화관 안에서 함께 있던 그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겠구나. 저렇게 생생하게 소리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지. 참 당연한 건데도 새삼스럽게 와 닿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주 오래전 어느 극장에서 본 영화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 너도 그때 거기서 그 영화 봤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 새 영화들이 이어준 인연을 따라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도 또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Cómo sufría por ella, que hasta en su muerte la fue llamando. Ay, ay, ay, ay, ay. Cantaba. Casita sola con sus puertitas de par en par. Juran que esa paloma no es otra cosa más que su alma, que todavía la espera a que regrese la desdichada. Jamás 영화 그녀에게 중에서 카에토노 벨로소의 음성으로 꾸꾸루꾸꾸 팔로마 오늘 FM영화음악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녀에게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무용 공연 그때 관객석으로 카메라가 돌아가면 울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남자 바로 옆에 앉아있는 또 다른 남자가 보입니다. 그들은 그저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우연히 옆에 앉은 사람이었을 뿐인데 나중에 그들의 인생이 서로 교차되고 엮이는 사실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보게 돼요. 그러고 보면요, 극장에서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지 문득 떠올리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요, 혼자서 영화를 자주 보러 가곤 하는데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면 혼자 들어오는 다른 관객들에게 좀 시선이 가곤 해요. 그런데 혼자 들어와서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고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영화를 보는 그런 관객을 보면 나가면서 같이 손붙잡고 커피 한잔 마시자고 하고 싶어져요.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러면 그래요. 마치 그녀에게처럼 우리의 그 전혀 다른 인생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서로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렇게 엮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김혜진 씨, 엄마와 영화 보기로 하셨다고 하셨죠? 처음으로 신청하신 곡 꾸꾸루꾸꾸 팔로마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곡이죠? 언제 들어도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곡이에요. 서울 중랑구 중화이동의 노철중 씨, 내 안에 각인된 영화에 대한 사랑, 비전, 미래, 그 원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FM 영화음악에서도 계속해서 노철중 씨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 여러분이 채워주시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는 시간, 바로 내 일기장 속의 영화입니다. 내 일기장 속의 영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글들을 올려주실 곳은요, 인터넷 주소 www.imbc.com 그리고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거기에 이제 한 두세 가지 게시판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우편번호 150-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청취자 초대 시사회 새로운 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4월 8일 저녁 7시에 서울 스카라 극장에서 아담 샌들러와 드류 베리미어가 조연한 첫 키스만 50번째 이 영화의 시사회가 있습니다. 50분께 두 장씩 보내드릴게요.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의 주인공은요, 서울 관악구 신림 이동의 김서영 씨입니다. 서영 씨의 사랑과 영화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이 곡 먼저 들어보죠. 대전 유성구 원내동의 안미경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얼마 전에 극장에서 예쁜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그런데 꼬마들의 반응이 잊혀지지 않네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웃음을 터뜨리던 아이들. 아이들은 영화의 내용을 그네들의 수준에서 이해하지만 단 하나 이해 못하는 단어가 있더군요. 곰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곰, 고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 엄마, 고독이 뭐야? 네, 곰이 되고 싶어요. 아주 아름다운 수목화처럼 그려진 애니메이션이죠. 이 중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곰이 되고 싶었던 아이 들어보죠.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엔진의 수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쉘 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쉘. 산책 FM 영화 음악. 대학 1학년 같은 과 동기로 만난 그는 나의 쏘아대는 말투를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녀석이었다. 점점 그 녀석에게 장난 거는 것이 재밌어졌다. 가벼운 농담도 열심히 받아주는 그와 함께 있으면 나는 언제나 생기가 넘쳤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를 가장한 연인 사이가 되었다. 둘 다 재수 끝에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의 생활. 우리는 모든 것에 열심이었다.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연애를 했다. 아침에 거의 같은 시간에 눈을 떠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하루 세 끼를 꼬박 같이 먹었다.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영화를 보았기에 웬만한 생각은 정신적인 쌍둥이처럼 일치했다. 조금이라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한다 싶으면 너무도 서운해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다. 그래서일까? 이처럼 쉽고도 싱거운 이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 지금 나는 그 없이 6개월을 보내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에 대한 기억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된다. 무심결에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기도 한다. 첫사랑이었고 첫 이별이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본 영화는 The Saint였다. 어린 시절을 전쟁 지르듯 치열하게 거쳐왔기 때문일까. 난 원래 로맨틱 코미디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작정 나간 강남역에서 한눈에 이 영화를 고른 그 녀석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광이었다. 당시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던 나는 물론 기꺼이 그 영화를 봤고 후회도 없었다. 그 후로 그의 취향을 따라 로맨틱한 영화는 죄다 찾아보았다. 처음으로 연인과 함께 본 영화에 대한 평가. 결코 객관적일 수 없을 것이다. 들떠있던 기분은 온몸의 안테나를 최고 성능으로 작동시켰고, 그래서 난 지나치게 웃고 지나치게 감동했던 것 같다. 변장의 명수인 전문 도둑 발 킬머. 그 모습이 코믹하면서도 멋졌다. 그가 훔쳐내기로 한 물건을 가진 그녀 엘리자베스 슈 역시 너무도 예쁘고 매력적이었다. 결국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함께 위험 속을 헤쳐나오는, 어찌 보면 너무도 뻔한 스토리였지만 우리에게 그 사랑은 너무도 달콤했고 그 모험은 너무도 스릴 넘쳤다. 그 시절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로맨틱 코미디 영화보다, 그 어떤 멜로 영화보다 더 예쁘고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었던 걸까? 그는 참 자상한 남자친구였다. 내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세세히 살펴주는가 하면 제철 과일을 사다가 주스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맛있는 집이나 좋은 여행지를 알아와서 한시라도 심심할 틈이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서점에서 영화 잡지를 보고 와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네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찾았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의 손에 이끌려서 비디오 방에 가서 본 영화가 바로 악어다. 물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의 말대로 나는 그 영화 한 편을 본 후 김기덕 감독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 한강에서 자살한 시체를 숨겼다가 유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내며 살아가는 악어 조재현. 악어는 애인에게 버림받고 자살하려던 현정을 살려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지만 점차 악어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만다. 결국 또다시 강에 몸을 던진 현정을 따라 들어간 악어는 자신과 현정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다. 물속에 버려진 소파에 앉아 죽음을 맞이하는 그 둘의 영상이 그림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나쁜 남자가 인생의 극한에 다다른 여자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김기덕 감독 특유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조재현이라는 배우도 사랑하게 되었다. 지금은 유명 배우가 된 그를 보면서 예전의 그를 그리워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지도 모른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다. 아무튼 악어를 본 그날 저녁 우리의 토론은 어느 때보다 격렬하면서도 즐거웠다. 어린 시절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다지 아름답지도 즐겁지도 않다.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 어른들의 의무지만 그 시절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만드는 것도 역시 어른들이다. 닐 조던 감독의 The Butcher Boy, 푸죽간 소년을 본 그날 나는 밤새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야 했다. 자살 중독증 어머니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아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라는 소년 프란시에게서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까. 아버지의 구타를 이기지 못해 가출한 사이 어머니는 자살하지만 소년은 의연하다. 이웃집의 속물 아줌마는 그녀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깡패를 고용해 소년을 위협하고 소년은 이에 대한 응징으로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카페트에 큰 볼일을 보는 엉뚱한 하지만 통쾌한 복수를 행한다. 여기까지만으로 소년의 진면목을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수도원에서 여자아이 옷을 입고 목사를 즐겁게 해주는 소년을 단순히 불쌍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의 표정은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부족간의 청소부가 돼서 또래 아이들로부터 소외되고 유일한 친구 조에게까지 버림을 받자 소년은 이웃집 부인을 원망하며 그녀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그 살해 과정은 너무도 치밀하고 주도면밀해서 누구라도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홀린 듯이 그에게 내 어린 시절을 얘기하게 되었다. 왠지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왔고 한번 터진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는 놀랍도록 따뜻하게 나를 보듬어 주었다. 그 후로 나는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의 고통이 큰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의 고통에 눈이 가려져서 남의 슬픔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슬픔을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그처럼 맑고 밝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바람난 가족이다. 그가 중국으로 석 달간의 긴 출장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만난 그날 저녁 늦게야 약속을 잡게 된 우리는 심야 영화를 보기로 했고 볼만한 영화가 이것뿐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명절에 그가 집에 며칠만 다녀와도 너무도 보고 싶어서 내내 전화기를 붙잡고 있느라 부모님께 타박받는 일이 다반사였다. 또 기차역에 마중 나가 오랜만에 그를 만날 때면 왠지 모를 쑥스러움에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다. 그도 그리고 나도. 헤어진 석 달 동안 그의 전화는 점차 뜸해졌고 보고 싶다고 보채는 볼품없는 여자가 되지 말자고 너무 굳게 다짐을 해서인지 나 역시 나중에는 정말 그가 보고 싶지 않아졌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고서도 전혀 쑥스럽지가 않았다. 우리가 헤어질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영화는 사랑하던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끔찍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아들이 죽고 난 후 부부는 그 슬픔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 아니, 나누지 못한다. 그러다가 결국 폭발해버리는 그 둘의 싸움은 정말이지 너무 리얼해서 고개를 돌리고 싶었다. 영화관을 나서면서 나는 몹시 외로웠다. 가슴에 커다란 대포알이 날아들어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가슴이 시리고 허전했다. 하필이면 그날 바람은 어찌나 심하게 불던지.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었지만 그래도 그를 안을 수는 없었다. 졸업하고 난 후부터인 것 같다. 늘 한 몸처럼 붙어 다니던 우리가 서로 하는 일이 달라지면서 서서히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서서히 멀어져서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 골이 생기고 만 것이다. 어떠한 사랑보다 더 견고하고 튼실하다고 자부했는데 사랑에는 장담도 자신감도 소용없나 보다. 영화를 보았다. 혼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는 줄리아 로버츠였다. 그래서 그녀가 나온 영화는 안 본 게 없다. 아이같이 작은 입을 가진 나는 큰 입으로 활짝 웃는 그녀를 보면 괜한 자격지심을 느끼곤 했는데 모나리자 스마일에서 그 여자는 여전히 큰 입으로 시원스레 웃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의 줄리아 로버츠는 역시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느끼게 했다.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녀의 나이에 주목한 이유는 나 역시 어느새 20대의 막바지에 와 있음을 새삼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와 내가 처음 만났던 것은 21살 때였고 지금의 우리는 그때의 우리와 참으로 많이 다를 것이다. 21살 우리가 만난 해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에서 줄리아 로버츠는 너무도 발랄하고 귀여운 웃음을 보여주었다. 28살 내가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모나리자 스마일에서 바로 그 줄리아는 좀 더 성숙하고 품이 있는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녀가 변화했듯이 나 역시 우리 역시 많이 변했고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한다. 어느 날 설컹 떨어져 나가버린 내 샴쌍둥이와도 같던 그 잘려나간 자리가 아직 아프고 시리지만 분명 곧 아물어서 흐릿한 흉터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갈 테지. 언젠가 먼 훗날 우연이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줄리아 그녀처럼 환한 미소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서울 관악구 신림 이동의 김서영 씨의 일기장 들춰봤는데요. 먼저 들었던 음악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영화 세인트 중에서 오르비탈의 The Saint 테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쁜 남자 중에서 캐롤라의 블라튼닭 들어봤는데 김세영 씨는 김기덕 감독의 팬이라고 하셔서 그 말씀하신 악어 대신에 오늘은 나쁜 남자를 들어봤고요. 푸죽간 소년 중에서 시네드 오커너의 The Butcher Boy 그리고 바람난 가족 중에서 자전거 타는 호정 모나리자 스마일 중에서는 두 곡을 들었는데요. 먼저 들은 곡은 셀린 디옹의 Bewitched고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맨디 무어의 Secret Love였어요. 김서영 씨, 너 왜 이렇게 슬퍼요? 아 참, 이 얘기장 김서영 씨 얘기장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목이 메었어요. 아, 그 정말 영화를 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영화는 절대로 영화의 내용만이 다 마음속에 남지 않죠. 그때 그 상황 그리고 같이 본 그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그 느낌 그게 영화 속에 들어가서 영화의 내용과 막 섞여가지고 아주 모호한 상태가 될 때가 많은데 그래요. 서영 씨가 결코 객관적일 수 없을 것이다. 연인과 함께 본 영화에 대한 평가하시면서 이 일기장에 쓰신 글 중에 굉장히 많은 그 부사 수식어가 너무나도였어요. 너무나 너무나 너무도 참 너무나 그분은 사랑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끝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아유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도 서영 씨 이 자리에서 풀어놓으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적어도 좀 후련하셨을 것 같아요. 김서영 씨가 또 다른 사랑을 만나든 아니면 예전의 사랑과의 새로운 시작을 하든 하여튼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새로운 내 일기장 속의 영화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화정동의 이미금 씨 잘 들으셨나요? 최근에 본 영화 음악 처음부터 끝까지 발을 구르고 흥얼거리며 들썩이며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하셨죠? 네, 스쿨 오브 락 중에서 크림의 그 천하의 명곡이라고 우리 박혜은 프로듀서가 말씀을 하시네요. Sunshine of Your Love 들어봤어요. 정말 명곡이죠. 크림의 음성으로 바로 들어봤어요. 아, 우리 들은 김에 이 스쿨 오브 락, 잭 블랙이 주연한 영화잖아요. 잭 블랙이 직접 영화 속에서 노래를 부른 것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마침 대구 남구 이천동의 손우정 씨가 좋아하는 영화 탑 100 접어주셨어요. 그 얼마 전 중학교 때 써놓은 얘기장을 펼쳐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 뭐 좋아하던 여학생 이야기 다양한데 그 중에서 재미있는 것, 당시 좋아하던 순이놀이가 많이 발견됐다고요. 배우, 영화, 가수, 음악 등 그래서 뭐 좋아하는 영화 100편을 무작정 적어보고 싶다고 게시판에다가 세상에 100편을 쭉 적어주셨네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26번째로 좋아하는 영화 사랑도 레코리 되나요 중에서 잭 블랙이 부른 곡 신청하셨습니다. 들어볼까요? Let's get it on. 참, 이 곡이요? 마지막 곡이네요. 아, 이 곡 들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릴 테고요. 내일 일요일 27시는 영화음악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 방송이 없는 날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파일이거든요. 놀라지 마시고요. 그러면 월요일 밤 27시에 만나 뵙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ve been willing to try.